또 배물지 못할 마른 쿠키. 달콤한 맛은 항상 오래 머물지 못해. 마치 여름날 소나기에 식혀간 동공기처럼. Because my love is always, always bitter. 몇 번을 반복해도 love is always, always bitter. 눈 고이고 모든 화장 입어질 때 가슴 속에 퍼지는 맛 그대로 해도 그 끝은 가꿀요. 그대는 매혹적인 샴페인.